촛불을 든 당신,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서울 남부 노동해방 열사문화제의 슬로건입니다.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오늘은 10월 31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의 물결이 몰아친 지 딱 1년이 흘렀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에는 그 1년을 맞이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지요. 1년 전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그리셨나요? 광장에서 또는 일상의 현장에서 마음속에 촛불을 들고 꿈꿨던 바들을 기억하시나요? 오늘 그 누구보다 열렬히 희망을 꿈꾸었던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제21회 서울 남부 노동해방 열사문화제 사전특별 라디오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구로 공동체 라디오 구로 FM의 최종호이고요. 박영진, 김종수 추사, 이기문님, 남부지구협 전 사무차장 황희준님과 함께합니다. 눈물 닦아 네, 제21회 서울 남부 노동해방 열사문화제 사전특별라디오 방송 네 노래 한 곡 듣고서 시작을 해보게 됐는데요. 듣고 오신 노래는 열사가 전사에게 라는 노래였습니다. 저도 집회 장소 같은 데 나가면 많이 들려왔던 노래였는데 실은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다가 이 기회에 좀 알게 된 것 같은데요. 네, 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제 옆에 아까도 소개드렸듯이 이기문 선생님, 황희준 선생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목소리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이렇게 소개 말씀 듣기 앞서서 앞서 이제 열사가 전사에게라는 노래 듣고 돌아오셨는데 제가 이제 신청곡을 부탁을 드렸었죠. 섭외를 하면서 이 네. 곡은 혹시 예, 어떤 분이 들고 오신 네, 제가 좀 신청드렸고요. 네, 황희진 선생님. 네.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이제 막 이제 학생 운동 이제 선배들 통해서 접하고 이럴 때 네네. 뭐 이제 술자리나 이런 데서 이제 선배들이 많이 좀 이제 부르고 그랬던 노래고 같이 선배들이랑 같이 부르면서 네네. 그 어떻게 보면 제목이 좀 무겁고 좀 그런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그 당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막 새롭게 막 학생운동 막 시작하고 그럴 때 막 결의도 좀 막 생기고 네네. 막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여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무거운 느낌이 없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특히 지난 박근혜 정권 퇴진 이런 광장 시절에 워낙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 거기서도 아마 많이 흘러나왔을 것 같아서 익숙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네, 이렇게 노래 얘기로 조금 시작을 해보게 됐는데 일단 네, 두 분 소개 인사도 못 드리고 노래 얘기부터 하게 됐어요. 두 분 제가 성함은 소개 드렸지만 두 분이 직접 한번 예, 소개 인사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희준 네, 선생님부터 제가 먼저 네네.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여기 구로 그 녹음하고 있는 구로 FM 근처 오류동에 살고 있고요. 아, 네. 예. 구로구 주민입니다. 황희준입니다. 아, 오류동에 살고 계시는군요. 예. 네. 예, 저는 지금은 이제 민주노총 서울 본부에서 일하고 있고요. 2014년 6월 여름부터 올해 이제 봄까지 여기 민주노총 남부 지구 협의회 사무차장으로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활동했던 게 좀 인연이 되고 올해 이제 추모 문화제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이기문 선생님도 이어서. 네. 저는 올해 제가 52인데 제가 20대 구로동에서 20대 구로동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인연으로. 아. 예. 20대 때부터요. 예, 예. 네네. 아, 뭐 쭉 노동조합한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런 인연으로 구로동에 인연이 있고요. 네네. 박영진 저희는 열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네네. 박영진 김종수 열사와 당시에 돌아가실 당시에 같이 있었죠. 그때 제가 이제 새파랗게 어린 나이였었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그렇죠. 박영진 김종수 열사 추사. 네, 추모 사업회. 추모 사업회 계시는 네. 이기문 선생님. 네. 두 분 다 반갑습니다. 아, 이 네. 지역에 두 분 다 되게 오래 터를 지내고 계셨군요. 전 매번 방송하면서 그게 참 저는 사실 이 지역에 원래 살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아니, 지금은 안 네. 살아요. 저 안양 살아요. 아, 지금은요. 아, 구로동이 너무 비싸 가지고. 아, 그런가요? 그렇군요. 요새 그쵸. 서울은 요즘은 다 진짜 그런 게 있죠. 네, 두 분 이렇게 소개 들어보면서 얘기해보고 있는데요. 얘기 더 하기 앞서서 듣는 분들한테 일단 이렇게 강렬하게 한번 좀 던져드려야 되는 게 이 저희가 열사문화제의 네. 사전 특별 방송이잖아요. 무엇보다 예. 그래서 열사문화제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 두 분의 이야기로 좀 열사문화제 간단히 조금 일정이랑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열리는 거였죠? 오늘이 네. 10월 31일이고 오늘 10월 31일인데요. 네. 예, 내일 모레 11월 2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구로 디지털 단지역 근처에 코롱 사이언스 밸리 앞에 소공원이 있어요. 네. 거기서 6시 30분부터 좀 진행을 하고요. 네네. 사전 마당으로 이제 퇴근하는 거기 서울 디지털 단지에 굉장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서울 디지털 단지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저희 노동 상담도 진행하고 네네. 뭐 서명 이제 빨간 날은 유급휴일로 이런 서명도 좀 진행하고 그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광장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6시 30분부터 열사문화제를 진행합니다. 아, 그런 일정이군요. 아, 빨간 날을 유급휴일로. 아, 이제 많은 분들이 네. 반겨하실. 네네. 네, 오랫동안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해왔던 노동조합에서 이야기해서 활동해왔던 거고, 지금은 이제 민주노총 차원에서 네네. 그 전 국회에 이렇게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서 서명운동을 좀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바로 내일 모레죠. 바로 내일 모레로 다가온 네, 11월 2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사이언스 밸리 앞에서 열리는 열사문화제, 여기 들으시는 분들 많이 참여, 이 오늘의 방송 들으시면서 많이 찾아올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어서 조금 간단히 소개해드렸지만, 이 열사문화제 저도 사실 방송을 하면서도 부끄럽지만 올해로 21회째나 들었는데, 실은 제가 여기 구로에서 활동한 지가 바로 작년, 재작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실은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서도 아직 찾아가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네. 이번에 좀 찾아가기 앞서서 저도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모르고 이렇게 구로 지역, 그러니까 서울 남부 지역 10분의 열사분들의 얘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시는 자리라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열사문화제에서 조금 조금 더 자세한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서울 남부 지역? 아니 죄송해요. 네. 제가 지금 긴장을 열사문화제 서울 남부 노동해방 열사문화제라는 네. 자리에 대해서 네. 그 중간에 21회라고 하지만 중간에 이제 빠진 적도 있고요. 아, 네. 90년 중반에 이제 거리 문화제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이름은 조금씩 바뀐 적이 있고요. 처음 열사를 우리가 이제 중심에 놓고 지금 문화제라고 하지만, 박영진 열사가 86년에 돌아가셨잖아요. 네네. 3월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해 12월에 그 구로동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해방 가요제라고 시작을 해요. 네. 일주기 되기 전에. 네네네.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동맹파업, 구로동맹파업, 그 다음에 박영진 열사 그 돌아가시고 사망하시고 이런 큰 사건들이 구로동에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학생 출신이라고 하는 대학생들도 구로동에 많이 있었고요. 공장 노동자로. 네네네. 또 시골에서 온 정말 이제 노동자들도 많이 있었고. 네네. 어린 노동자들, 좀 나이가 지긋한 노동자들. 그래서 그 80년 12월에 해방 가요제 때 이렇게 모이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중간에 빠지다 보니까 실제로는 30년이 넘었는데 그렇네요. 80년. 30년이 넘었는데 노동조합이 이제 구로동은 많이 그 변했죠. 네네. 공단이 많이 이제 폐업 내지는 이전을 시켰잖아요. 90년부터 이전을 많이. 그렇죠.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로 디지털 단지 역 이름처럼. 그러면서 이제 그 흐름에 흐름에 열사문화제라기보다는 지역의 어떤 그 이제 그렇게 됐어요. 저도 말을 잘 못하겠네. 그래서 박영희 열사 돌아가신 이후부터 어쨌든 좀 먼저 가신 동료를 좀 기억하자, 같이 노동조합 활동하고 현장에서 살 부딪히면서 부딪히면서 그런 계기죠. 박영진 열사님의 어떤 추모의 자리로 시작이 됐다고.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추모라고, 지금 저희는 추모사업회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추모의 분위기가 아니었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군부독재 시절이었잖아요. 전두환 이전이니까 그때가 박정희. 전두환 시절이죠. 전두환. 그 전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모제를 지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실제로 돌아가신 동료를 기억하는 일, 제사라도 지내야 되는데 실제로 제사 지내는 것도 네. 가족 외에는 마석에 가서 제사 지낼 때도 그때는 경찰이 따라 붙었었어요. 제가 실제 그때 경험을 했었고 그러면서 그 추모라는 어떤 그 정말 그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 그렇네요. 추모라는 말은 제가 뭔가 너무 그 당시는 편안한 말로 느껴지는데 그 지금은 이제 추모 사업회로 하고 대신 기념 사업회는 아니고 추모라도 하자. 네. 그 오시면서 30년의 세월 뭐 빠지신 날 해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30년의 시간에서 21회라는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게 더더욱이 저한테는 저 같은 이번에 알게 된 사람들한테는 소중하게 느껴지는데요. 조금 이어서 그러면 두 분은 지금 이 열사문화제라는 자리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중일 텐데 특히나 이제 바로 이제 앞으로 다가와서 네. 많이 바쁘신 상황이실 것 같은데 좀 어떤 준비들을 어떤 일들을 네네 하고 계실까? 네네. 우선 이제 열사문화제 역사에 대해서 이제 선배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네네. 이 해마다 또 정세도 달라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열사문화제에서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도 좀 달라질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열사를 기억하는 많은 이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네. 서로 위안을 받고 이런 좀 기본적인 자리이기도 한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정세를 좀 반영해서 네네.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좀 자리로 준비를 해마다 하고 있어요. 아, 작년에는 이제 박근혜 저희가 11월 말에 23일인가 23일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작년에는 이제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이 그때 한참 촛불이 한참 이제 투쟁이 있을 때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좀 구호로 내걸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네. 좀 투쟁을 했었고요. 네네. 올해는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어떤 내용을 좀 담아내야 될까 좀 여러 네. 좀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그 촛불을 든 당신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라는 좀 메인 슬로건을 네. 좀 정하게 됐어요. 네.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제 정권을 바꾼 게 이제 우리 촛불과 우리 노동자 시민들의 힘으로 정권을 바꿨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건 역시 우리들이 정치권이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우리들이 나서서 우리들의 실천으로 우리들의 행동으로 해나가는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가하신 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네. 올해는 좀 그런 슬로건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촛불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난 광장 시절에서 저는 이렇게 뭔가 기록, 영상 기록 역할을 이렇게 좀 다니곤 했었는데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촛불 승리 문화제 이제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탄핵되고 승리 문화제가 열리는 날 그 기록을 마치고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광장 바로 옆 그 빌딩에서는 그 고공농성이 계속 그 노동 3권 이런 거 보장하라 하는 제가 그렇게도 그런 이렇게 명칭들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거기서 굉장히 그 안에서 또 경찰들의 어떤 탄압이 이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정권이 물러나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뭔가 예. 그 광화문 해나가야 된다. 광화문 고공농성 했던 네, 노동자들 맞아요. 말씀하시는 네, 네, 것 같아요. 네. 네. 노동 3권 보장하랴. 네. 그 기억이 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여전히 좀 가져나가야 될 것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더더욱이 좀 들었는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삼천포로 빠진 것 같은데 네, 이어서 조금 얘기를 들어보기 앞서서 노래 한 곡을 더 듣고 와서 조금 더 두 분의 이야기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로 들어볼 노래 이번에도 아마 희준 선생님이 준비하신 노래로 알고 같이, 있는데 같이 네. 네. 저희가 노래에서. 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기 앞서서. 예, 네. 다음 곡은 저희 이제 들불의 노래. 이 구로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많은 민중가요를 작사 작곡하신 김호철 선배님이 네네. 작사 작곡하신 노래예요. 한진중공업 박창수 열사 이제 추모가고요. 네네. 예, 이번에 김호철 선배님이 이번 열사문화제 같이 좀 준비해주고 계세요. 아, 그래서 네네. 좀 의미 있는 노래고 네. 김호철 선배님 생각도 나고 그래서 좀 이번에 두 번째 노래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김호철 선생님이 만드신 들불의 노래 네. 그럼 두 번째 곡으로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김호철 선생님이 만드신 들불의 노래 두 번째 곡으로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사실 이 노래는 처음 들어보는 노래였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를 듣고 나서 이제 가사를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노래였구나. 너무나도 서정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푸신 되게 그런 것들이 좀 신기하게 다가오기도 했는데요. 네. 네, 어쨌든 이렇게 노래 듣고 돌아오셨는데 어떻게 좀 두 분은 이야기 이렇게 할만하신가요? 사실 제가 좀 긴장을 하고 있어서 외려 좀 죄송스러운데 생소하긴 하지만 의미 깊은 자리고 네. 재밌습니다. 두 분 당대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차분하게 잘 들려주셔서 얘기들은 잘 전달되고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해보면서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앞서서는 좀 열사문화재 그리고 두 분에 대한 이렇게 소개 설명의 이야기들이었다면 조금 더 얘기들을 편하게 조금 혹은 조금 더 깊이 좀 들어보려고 해요. 열사문화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건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각자마다의 계기 이렇게 그걸 하는 이유 동기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두 분한테는 좀 어떠실까 여기 보신 네 이기훈 선생님 황희준 선생님한테는 이 열사문화재를 하고 계시는 본인들만의 이유나 계기가 있으실까요? 혹시 네 혹시 네네 편하게 뭐 황희준 선생님부터 우선 저는 여기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좀 열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는 네네 좀 할게 네, 네. 제가 여기 저희가 이번 그 서울 남부 노동해방 열사문화재에서 모시는 이제 열 분의 그 기억하는 열사분들 중에서 제가 아주 막 직접적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던 분들은 아무래도 제가 좀 세대가 그 다음 세대다 보니까 옆에 계신 이금훈 선배님은 이제 박영진 열사라든가 이렇게 막이 계신 이제 김종수 열사 많은 열사. 분들과 함께 투쟁을 했던 이제 살아있는 이제 그런 역사를 같이 하셨다면은 저는 이제 좀 뒤늦게 활동을 하게 돼서 열사분들과 같이 뭐 활동하고 이런 거는 좀 적고요. 네네네. 저는 이제 열사라는 게 뭐랄까 저도 좀 멀게 좀 느껴졌었는데 뭐 대학 저는 특히나 이제 민주화 그 문민정부라고 하는 김영삼 정부 이후에 대학에 들어가서 좀 멀게 느껴졌었는데 이제 제가 그래도 지금 이제 민주노총 활동도 하고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좀 진보적인 활동을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건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열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학년 때 교육재정 확보 투쟁할 때 이제 저희 마지막 이제 신청곡도 이제 그 노수성 열사 추모곡인데 노수성 그 같이 집회 나왔던 이제 그 한 청년 대학생이 그 죽게 되고 정권에 이제 정권의 이제 폭력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좀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집회도 열심히 나가게 됐고 사회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활동하게 된 좀 큰 계기였다.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물론 이런 열사 문화재가 좀 남다르게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학창 시절에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뭔가 다가가고 이걸 관련된 뭔가에 나설 생각까지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한테는 조금 그 열사라는 것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다가오셨던 걸까 더 조금 더 궁금하기도 하네요. 들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김영삼 정부가 되고 네네. 막 세상이 바뀌었다. 뭐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문민 정부 그런 얘기 좀 많이 있었고 네네. 저는 대학에 들어갈 때는 학생 운동 막 하는지도 몰랐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사회 문제에 별로 이제 관심이 없었어서.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오니까 여전히 이제 학생 운동이 학생회 학생 운동 활동들이 좀 있었고 거기 이제 좀 뭐 소극적으로 선배가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좀 참여하다가 96년 그 집회가 있고 제가 좀 그 당시를 돌이켜 볼 때 좀 분노했던 거는 제가 생각했던 좀 이제 정권이 잘못해서 그 젊은 대학생이 죽었는데 정권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보수적인 그러니까 정권이라든 언론에서 보인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던 거죠. 제가 이제 생각했던데 정말 사과도 하고 재발 방지도 약속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이루어지고 그 사인에 대해서도 전혀 책임이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게 뭘까 우리 사회가 바뀌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학생 운동이라든가 관련된 것들도 좀 많이 이제 아무래도 공부도 하게 되고 네네. 책에도 많이 네네. 나가게 되고 네네. 그렇게 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의 질문을 드리다 보면 많은 분들이 결국 그러니까 어떤 순간 이렇게 감정적으로 뭔가 분노하게 되는 감정적으로 뭔가 오는 순간들이 그렇게 움직이시게들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혹시 이기문 선생님은 네 어떤 네네. 역사문화재에 이제 그 중심을 맞추다 보니까 아, 그 실제로 저는 이제 올해 역사문화재에 담고 싶었던 것들이 좀 있어요. 네. 항상 우리가 이제 예, 그나마 어려운 시간에 퇴근 후에 오는 사람들 그나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는 시간에 그래도 적어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이런 문제도 우리가 준비하면서 고민해야 되는데 네, 네. 어떤 거냐면 마음이 아팠던 것이 있어요. 최근에 그 네. 집배원 분신하시고 여름에 아, 네, 네, 집배원 네. 아저씨가 분신하셨잖아요. 네, 네, 네, 네. 분신하시고 그다음에 계속적인 그 집배원들이 돌아가시는 것들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네. 사실은 그 전에도 많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과로사로. 예. 네. 이번 열사문화재 때 구로 지역에 넷마블이나 네, 네. 이런 그 현장의 과로사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그게 사회적으로 다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열사문화재 준비하면서 현장 노동 현장 작업 현장에서 그 우리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이 네, 네, 당하는 네, 네. 이런 것들 알리고 그거를 개선해야지 광장 가서 촛불 드는 의미도 크지만 네. 내 삶에서 작은 거라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과로사 문제와 그다음에 집배원 아저씨들의 그 현장 문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니까 네네. 민간인 사찰하고 언론 MBC, 네네. KBS, PD들이 네네. 그 지난 이명박 시절부터 10여 년간 네. 계속 사찰을 당하고 이거는 노동조합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부터 아예 유린당하고 네. 그런 것이 나왔어요. 실제로 이제 저희는 언론 노조라든가 이렇게 문화방송 파업한다라고는 하지만 네.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도 민간인 사찰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피디들을 사찰하고 하다못해 바로 방송 되기 전에 네, 네. 이미 방송의 원고가 국정원이나 청와대 거기 넘어가 있고 예, 거기 넘어가 있었던 거예요. 김기춘 비서실장 네, 시절에 네, 네. 예, 물론 그 전에도 그랬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 되면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열사문화재 하면서 항상 고민되는 거는 그런 것들이에요. 현재 이제 구로뿐이 아니라 구로 또한 뭐 어디 섬에 있는 게 아니고 네. 서울 그다음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있는데 이 속에서 이제 그 노동자들이 장시간의 일을 하다 보면 TV하고도 멀어지고 네. 뉴스하고도 네. 멀어지고 네. 노동조합 만들 시간도 없고 우리끼리 취미생활 할 시간도 없어요. 네. 그래서 장시간도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접해야 되지?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도 모였을 때 네. 어떤 작은 대안이라도 네. 얘기하고 만약에 그 대안에 대해서 보완할 게 있으면 좀 더 거기에 보충하고 노동조합이 왜 안 만들어지지? 노동조합이 나쁜가? 70년대는 노동조합을 빨갱이라고 했지만 네. 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이 노동조합은 노동상권과 노동상권 속에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거를 왜 우리 노동자들이 구로동에 있는 구로일공단 있는 노동자들이 네. 왜 만들지 못하지? 오히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어라 라고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법에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열사문화재 때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저도 뭐 요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아, 네, 네, 네, 여성분하지만 네. 생각하고 아유, 살지 않다 보니까 네, 네. 역량이 딸리는 것도 있고 이런 그렇죠. 제가 이제 답이 좀 잘 나오고 있나 모르겠네요. 아, 아닙니다. 아, 네, 저 그 말씀은 좀, 저한테도 너무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네. 저도 좀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 광장에 나가서 우리가 뭔가 외쳤던 분명 굉장히 소중하지만 결국 거기서 돌아와서 우리 일상의 현장에서의 수많은 우리가 그때처럼 이렇게 뭔가 손을 잡고 뭉쳐야 될 일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일상 속에서 그건 정말 오히려 과거보다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많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내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과 이렇게 손 잡는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기가 오히려 더 노동조합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의 손뻗치려는 혹은 손을 뻗는 어떤 상상들을 하기가 되게 힘든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외로운 지금이라는 좀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들려주신 얘기가 저는 그 열사문화제 안에 준비하는 안에서 그런 생각들을 기획들을 하고 계신다는 게 전 너무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네네네. 열사 문화재의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싶은 것과 네네네. 실제로 이제 열사는 잊혀지지 않게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네. 하다못해 박정희 동상 만들겠다고요. 얼마나 그 난리를 칩니까, 그죠? 네. 예, 맥아더 동상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잖아요. 네. 예.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근데 이 기층 특히나 힘없고 많이 배우지 않았던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에서 사회 구조적인 자기 그 환경에서 태어나서 네네. 가난이 이미 젖어 있는 이런 노동자들한테는 특히나 그런 이런 환경을 고치려고 싸웠던 동료를 기억하는 거 그게 열사를 기억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꾸로 네.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그 노동자들이 열사를 기억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아. 예, 자본을 가진 네, 네. 쪽, 그다음에 힘을 가진 쪽은 저는 그런 경험들을 봤어요. 네, 네, 네. 우리 열사문화재 기아자동차 이종대 열사 네. 89년도에 돌아가신 선배님 계시는데요. 이종대 열사 현장 안에 추모사업회 만드는 거 힘듭니다. 아직 못 만들고 있죠. 네. 추모사업회는 이제 현장에서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현장 내에서 네, 네, 네. 조합원들과 같이 추모제를 지내고 이런 현장을 또 열사를 알리는 교육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네. 하다못해 열사 추모비 하나 만드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민주노총 노동조합에서 열사 추모비가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예, 아시는 대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있지만 열사를 기리는 추모비가 있는 데가 없는데 왜 추모비를 말씀드리냐면 네. 기억이거든요. 잊혀지지 않게 하는 게 같이 있었던 이제 그런 어떤 그 네, 저희 네. 책임처럼 네, 느껴지고 네.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료가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저런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네, 네. 그리고 그 죽음이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을 것이고 분명히 이종대 열사 기아에서 89년도에 돌아가셨고 나서 기아는 민주노조를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돼요. 네, 현장에 네.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네, 네. 아 이대로 있을 수 없어. 또한 그 전에 5월 달에 분신했던 김종수 열사도 서광이라고 하는 데서 노동조합을 그 깨려고 할 때 그때 돌아가시는데요. 김종수 열사와 이종대 열사 이 89년도에 그분들이 없었으면 구로 지역의 노동조합이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네. 그 제대로 설 수는 없었어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이 왜 무엇을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물론 이제 노동조합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노동조합은 노동자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만의 권리가 아니거든요. 예. 노동조합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면 우리 세상이 조금씩 나아진다는 거는 이미 30년의 역사에서 보여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열사와 이렇게 싸움을 기억하고 죽음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너무 딱딱해요. 제가 너무 딱딱하게 얘기해가지고 아이고야. 아니 저한테는 그 기억한다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아유. 말로 기억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떤 단순한 말로 네. 느껴지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이 사회 안에서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그 기억한다는 것이 어렵게 되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잊혀짐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오는 안에서 이 들려주신 얘기가 네 더욱이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라디오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하시는 분들이나 알려야 될 게 많겠구나 말해야 될 게 많겠구나 그런 생각들 많이 드는데요. 네 서로가 배워야죠. 그렇습니다. 서로 배워야죠. 네. 조금 이어가 보자면 두 분한테 좀 그냥 21일 그러니까 이런 문화재들을 올해 이전에도 이렇게 해오고 준비해오고 계신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이런 열사 문화재를 준비하시면서 혹은 이 열사 문화재 관련해서 그냥 두 분 조금 이렇게 떠올리시는 뭔가 인상적인 기억들 같은 게 있으실까? 문화재라는 것들 그런 기억이 있으시다면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열사 문화재라는 자리를 좀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가 저도 사실 아직 가보지 못한 저한테도 그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혹시 네네 좀 기억에 남으셨던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을까요? 제어는 이제 그 아까 저 소개할 때 네네. 2014년부터 여기 남부지구 사무차장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14년부터 좀 준비하는데 좀 참여를 해서 네네. 준비를 같이 했었어요. 네네. 그전에는 이제 그전에도 제가 이쪽 구로 지역에서 이제 진보정당 활동 당원으로 활동도 하고 그래서 몇 번 참여는 했는데 좀 이제 그 준비위원회 그러니까 행사를 직접적으로 준비한 거는 2014년부터 네네. 한 3년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네네. 2014년은 처음에는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또 열사 문화재가 지역에서 가지는 의미와 역사와 의미가 있는데 네. 준비를 잘 못한 것 같아서는 막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근데 끝나고 나니까 제가 딱 그때 당시에 느꼈던 건 이래서 이제 구로 지역의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의 저력을 느꼈다고 할까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열사를 기억도 하고 이제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조금은 그 당시 같이 했던 분들을 그 자리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또 힘받기도 하고 지금 뭐 각자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생활 전선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같이 이제 오랜만에 모여서 같이 어떻게 좀 그 살고 있는지도 네, 이야기도 듣고 네, 네. 열사 이야기에 대한 좀 추억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서로 힘받는 자리라는 느낌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 준비하는 게 약간 저도 좀 편해진다고 할까요? 네, 그런 네, 생각도 네. 좀 들었고 이제 구로 지역에 이제 많은 이제 유명하신 뭐 심상정 의원이라든 유명하신 분들이 또 구로 지역에서 다 이렇게 노동운동을 하셨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이제 좀 저력이 있는 저희가 이제 구로 지역에 이제 운동의 역사와 저력이 있는데 네. 그런 거를 좀 열사문화제 때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여서 저는 좀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그런 구로 지역의 이제 운동의 역사와 그다음에 그런 것들 좀 느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렇게 한번 만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네 그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혹시 이기문 선생님은 네네. 희준 씨 네. 얘기한 거에다 네. 조금 더 이제 생각이 나네요. 네. 그 열사문화재가 그때 2005년도에 구로 동맹 파업을 했던 구로 지역에서 동맹 네네. 파업이라고 그 이제 이름이에요. 구로 동맹 파업 여섯 개의 공장에 그 노동자들이 동맹 파업을 한 적이 있어요. 85년도에. 아, 네, 네. 그게 이제 네네. 그 구로 동맹 파업. 네. 예, 약칭 구동파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열사문화제를 이제 구로 동맹 파업 20주기 기념식을 했죠. 네, 네. 마리오 아울렛 거리에서 했는데요. 네. 20년 만에 젊었던 노동자들이 만났어요. 네, 네. 85년도에 싸우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2천 명이 넘는 사람 노동자들이 구속이 되고 해고되고 해고자가 2천 명이 넘었고 네, 구속자만 네. 해도 몇백 명이 나왔었죠. 그런 상황에서 노동자도 사람이잖아요. 그때의 네, 상처들이 네. 있는 거예요. 85년도에 그렇게 무참히 깨지고 동맹파업을 했지만 네, 네. 근데 20주년을 기념한다고 모였어요. 네. 저 뭐 울산에서도 오고 충청도에서도 오고 구로동에 네, 네. 그 20년 뒤 2005년 네, 네 그때 모였는데 네, 네. 모였는데 서로가 울기도 하고 그 상처들이 있어요. 네. 마음속에 우리가 그 당시에 맞았는데 우리의 생각이 맞았는데 옳았는데 우리는 졌다. 그걸 패배의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들이 있고 20년 사이에 생각들도 많이 변했고 그런 후에 지금 이제 그 당시에 모였던 구동파 이분들이 쭉 이제 엊그제 재작년이 30주년이었죠. 아, 네, 네, 이렇게 네. 또 해서 20주년을 계기로 해서 20년 만에 만난 사람들이 이제 계속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치유라고 하죠. 개개인이 갖고 있었던 그 힘듦이 네. 만나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그 당시 싸울 때 예. 물론 뭐 누구는 국회의원 되고 누구는 어디로 갔지만 네.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20대에 이렇게 싸웠다 어린 여공들이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30주기 행사도 하고 30주년 행사도 하고 했고요. 네. 열사문화제 보면서 기억에 남는 거 아까 희준 씨 얘기하니까 생각났던 게 사람이 만나면 네. 오래된 선배들이라고 해서 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 선배들은 선배라고 해서 오지 않아요. 내가 와서 열사문화제에 조그만 예전 같지 않은 구로공단의 모습 지금 열사문화제 한 200명도 안 와요. 예전에 한 공장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이 저만 해도 300명이 넘었어요. 우리 조합원이 네. 마이크로 해서. 네. 근데 이제 겨우 150, 200명밖에 안 되는 네. 분들이 왔는데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같이 오뎅도 먹고 뜨거운 커피도 먹고 네. 오래간만에 얼굴들 보는데 그런 거예요. 그냥 만나서 좋은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왜 구동파 얘기를 했냐면 네. 우리가 젊었을 때 이 지역에서 노동자로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것이 자기 삶에서 크게 나쁘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그리고 지금도 노동자로 살고 있지만 네. 누구는 농부가 돼가지고 살기도 하고 하지만 네. 누구는 뭐 선생님이 되기도 네. 하고 네. 학생 네. 출신들은 하지만 그 당시가 우리가 살았던 기억들 틀리지 않았고 좋았다 이런 것들 있고 그래서 선배들이 이제 그 20년 전 3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들 건강해라 건강하고 꼭 이겨라라고 하지 않아요. 노동조합 꼭 승리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서로가 보듬어 안고 힘들지 힘들지 사는 게 힘들지 그게 이제 눈빛으로 서로가 괜찮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속의 내용들은 당연히 우리가 담아야 되죠. 열사가 계시니까 분명히 열사문화제의 내용이 그냥 만나가지고 공연하고 그냥 뭐 발언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앞으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 사회가 좀 더 잘 사는 사회가 인간답게 사는 사회가 되는지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 것과 열사문화제에 오는 분들이 비록 숫자는 적으나 이 안에서 우리가 맞다라고 하는 거 옳다라고 하는 것과 앞으로도 옳을 것이고 이전에도 옳았다는 거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제가 구동파하고 과거의 선배들이 오면 많이는 안 오더라도 저한테도 또한 인상 깊고 기억에 남고 또 그런 문화재가 되고자 하죠. 되고 싶죠. 네. 네.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두분 이렇게 얘기들을 들으신 분들한테 각자한테 이렇게 오시는 게 있지 않을까? 일단 저한테는 오고 있으니까요. 네.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분명히 네, 이게 준비된 시간이라서. 제가 그런 시간들을 뭔가 함부로 뭔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뭐 너무 조심스러운 것도 좋지는 않겠지만 뭔가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워지는 게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아까 뭔가 그 시절에 85년도에 어떤 가졌던 패배감이라는 네. 것들 그런 것들은 분명히 굉장히 강한 이렇게 아픔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러니까 그 시절을 그러니까 후에 보고 있는 언뜻언뜻 이렇게 접하게 되는 저한테는 되게 그런 사실들이 있었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어떤 패배이든 어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존재를 이렇게 알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강한 이렇게 영향 혹은 이렇게 힘 같은 걸 준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요. 이렇게 들려주신 얘기가 네, 특히 감사하게 두 분 얘기가 그렇게 다가왔는데요. 이렇게 제가 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느덧 근데 시간이 꽤 이 얘기 저 얘기 막 나누다 보니까 많이 흘러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볼 때가 네, 예, 어느새 다가왔는데요.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을 하자면 해야 될 얘기들 하고 싶은 얘기들은 요즘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정리하여 조금 끝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뭐 열사문화재에 대해서든 어떤 이야기든 두 분이 이 마이크를 통해서 조금 전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조금 예 찬찬히 끝으로 조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혹시 이번에 뭐 김은 선생님부터 제가 먼저 할까요?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이 네. 적어도 피디님처럼 선한 사람들일 것 같아요. 네, 선하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 열사문화재라고 해서 노동자들이 물론 노동자였던 사람들 그리고 구로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뭐 적극적으로 오시라는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세상이 좋아지게 만드는 거는 옆에 사람이 해요. 옆에 사람이 할 때 나는 주춤주춤 용기가 없어서 못해요. 예, 제가 20대 네네.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런데 옆에 사람이 쭉 자기 신념을 꺾지 않고 가다가 어느 날 그런 선택을 해요. 네. 생과 죽음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자기 선택을 해요. 근데 네. 우리가 보기에는 죽음은 굉장히 억울하고 분노가 생기고 아파요. 근데 어차피 생과 죽음에서의 자기 선택에서 그렇다고 하면 남아있는 저처럼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네네. 어떤 것들을 기억할까. 그래서 그게 단순히 노동 현장이 아니고 공장이 아니고 현장뿐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네네. 밝아야 되고 맑아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나눠야 되고 같이 어려운 사람들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가까이 내 주변에 노동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네.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편하게 한번 휙 둘러보시러 오셨으면 좋겠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예. 네. 네. 저도 편한 마음으로 예, 네. 예, 편하게 오세요. 알겠습니다. 예. 혹시 네. 예. 그 열사 그러면은 많은 좀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도 좀 멀게 느껴지고 좀 뭔가 어떤 역사책에서 네. 존재하는 존재로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저희들 좀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열사가 그런 역사 속에 있는 존재 역사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의 이제 현실 속에서 우리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좀 느껴 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한 걸음 한 걸음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는 특히나 열사분들의 그런 헌신과 헌신이 있었던 거를 좀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오늘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좀 많은 분들이 좀 열사문화제 오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네. 디지털 단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퇴근하시는 길에 잠깐 오셔서 열사문화제도 좀 보고 저희들이 준비한 여러 가지 사업들, 행사들 같이 좀 참여하면서 열사가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현실에 같이 있음을 좀 느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제21회 서울남부 노동해방 열사문화제 네, 오는 11월 2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사이언스 밸리 앞 소공원에서 열린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정보 전해드리면서 많이들 찾아와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말씀들 들으면서 어찌 보면 그러니까 열사라는 분들 그러니까 어떤 열사라는 선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면 여전히 그러니까 당연 너무나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오히려 멀리 하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가까이 저한테도 그런 심리 같은 게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이 그걸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가까이 혹은 좀 편하게 다가가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얘기를 방송을 조금 정리해 볼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끝곡을 듣고 돌아와서 저희 지금 열사 문화제에서 이야기하는 열 분의 열사 분들 이야기에 대한 이렇게 간단한 저희가 글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세 사람이 같이 좀 읽어봐 드릴 텐데요.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와 함께 방송은 맺게 될 것 같고요. 그에 앞서서 마지막 곡을 이어서 두 분이 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마지막 곡은 제가 좀 제가 이제 선정했는데요. 네네. 그대 하늘길이라고요. 노수성 열사 제가 앞에 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노수성 열사 이제 추모곡이고요. 96년도에 이제 대선자금 공개 교육 재정 확보 외치는 이제 그 학생들 집회 때 이제 경찰의 폭력 진압에 의해서 돌아가셨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좀 삶이 좀 바뀌는 좀 큰 계기가 됐던 그런 그때의 사건이었고 그래서 좀 같이 많이 아마 모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같이 추모곡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네, 이 노래 통해서 한번 좀 기억을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그대 하늘길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박영진 열사는 1960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중퇴 후 신문팔이, 구두닦기를 하며 어렵게 생활하다 공장 노동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1986년 임금투쟁 중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삼반세력 타도하라 는 외침을 남기고 분신, 운명하였습니다. 김종수 열사는 1966년 전북 장수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를 중퇴하고 상경하여 재단사 일을 거쳐 공장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파업을 시작한 1989년 회사 측의 탄압에 맞서 무노동 무임금 철폐, 민주노조 사수, 동지들을 탄압하지 말라고 외치며 분신 운명하셨습니다. 1948년에 태어난 이종대 열사는 부당해고된 동료들의 복직과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투쟁했습니다. 1989년 사측이 동지를 해고하였고 이에 맞서 부당해고자 전원복직, 민주노조 건설을 외치며 분신 14일로 운명하였습니다. 양순녀 열사는 1974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당시 선생님과 함께 정교조 활동을 했고 이후 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노동조합 선전 활동에 힘썼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조 활동을, 노동운동을 몰랐다면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살았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노동운동을 사랑했던 동지는 1998년 강원도 철원 통일기행에서 사고로 운명하였습니다. 허세우 열사는 1953년 경기 안성에서 태어났습니다. 택시 노동자였던 동지는 민주노조 선전활동과 함께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 한미 FTA 저지화 투쟁에 헌신했습니다. 2007년 FTA 협상 최종 시한을 넘겨가며 강행되어 가던 한미 FTA 타결을 저지하기 위해 분신, 14일로 운명하셨습니다. 권명희 동지는 1963년 강원도 인제에서 태어났습니다. 2004년 공장에 들어가 노조 활동을 하던 중 2006년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그의 암이 발병하였고 투병 중에도 병세가 완화되면 농성경에 결합하곤 했던 동지는 2008년 운명하였습니다. 정영기 동지는 1958년 충북 온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옥천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장의 투쟁에 힘썼던 동지는 민주노조 건설 투쟁으로 구속, 해고되고 수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동운동 지도자로서 투쟁에 매진하던 중 2009년 공장에서 운명하였습니다. 1970년에 태어난 김천석 동지는 투쟁을 기록하는 영상 활동가였습니다. 각종 영상 뉴스와 기념사업 활동을 벌여가며 열사를 책장 속에 가두지 말라는 이야기로 문제의식을 던지기도 했던 동지는 2009년 짧은 삶을 마감했습니다. 윤주영 열사는 2007년 공장 노동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노조 활동 중 노노 갈등 분쇄, 정상적 노사관계 쟁취를 위한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던 동지는 2010년 사측의 문자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수많은 활동들을 이어가던 중 2013년 해고로 인한 고통으로 자결하였습니다. 1958년에 태어난 심진구 동지는 박영진 열사와 함께 노동자 권리를 위한 모임을 만들고 글을 쓰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박영진 열사가 운명하고 그의 추모사업회 활동을 하던 1986년 민족해방노동자당 사건으로 체포되어 안기부에서 모진 고문과 조작 수사를 당했습니다. 2012년에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년 뒤인 2014년 고문 후유증과 췌장암으로 투병 중 운명하였습니다. 이상 10분의 열사들의 이야기를 추려보았습니다. 양순녀 열사가 남긴 글을 읽으며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진행의 최종호, 이야기 손님의 이기문, 황희준님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말을 뱉을 때 목구멍에서 울컥이는 뜨거운 기운, 나의 사랑이고 연인이고 나의 미래고 존재인 노동조합. 해마다 그랬듯이 문득 발끝에 스치는 민들레 꽃이나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나무의 새순을 보고 당황스러워하며 봄을 맞을 것이다. 공장에서 사람들과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정서를 가진 것만으로, 내가 노동자라는 사실만으로 나는 행복하고 희망적인 삶이다.